우리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됐습니다. 박봉주 동지, 최령애 동지 등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경기장 개건보수공사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체육부문과 경기장의 일꾼, 체육인, 종업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는 준공사에서 우리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에 따라 개건된 김일성 경기장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영대에 의해서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체육의 대중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당제 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4.25팀과 횃불팀 사이의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